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마감 단계에 이른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를 미국이 골고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8일부터 10일까지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치 통신, 신문 꼬메르산트, 렌테웨 텔레비전 방송, 에호 모스크비 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길림신문, 흥룡강신문, 동북보도망, 동북망,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몽골 몬짬의 통신, 캄보자 신문 크메르타임스, 일본의 교도통신, 싱가포르의 신문 련합조보, 텔레비전 아시아 소식 통로, 나이지리아의 AIT 방송, 브라질의 신문 아구아 베르데, 인터넷 홈페이지 마르시아 베르데, 페루 신문 엘 꼬메르시오, 미국의 VOA 방송, 영국의 로이터 통신, 오스트랄리아의 ABC 방송과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 지부,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조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를 걸거두는 미국 규탄, 조선 임의의 시각에 대륙간 탄도로켓을 발사할 것이라고 강조 등의 제목들로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보도했습니다.